사이먼 북수 강신원 선생님과 함께한 건강한 채식을 번역해 여편 탐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채식이라는 분류를 가지고만 출판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요, 독자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할 것 같은 면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출판은 어떤 부류의 책으로 또 내놓으실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시거든요. 칸트가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삶의 형식을 바꾸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채식을 하면 내용, 영혼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거의 다 채식인들이 많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음식을 바꿈으로써 영혼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채식에 관한 책들을 계속 내고 한쪽에서는 단순한 삶,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인생 이런 책을 좀 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유명하게 된 그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을 한쪽은 이제 영혼에 관해서 한쪽은 채식에 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의 책들을 내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조용히 사라질 생각입니다. 네. 히어링 부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채식 관련된 책은 번역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단순한 삶과 관련되어서 내 생활이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를 비워서 내 영혼이 좀 단순해짐을 위해서 내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관련된 책을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그런 관련된 서적을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작가를 발굴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말해서 번역을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이렇게 번역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내게 되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작은 출판사지만 그래도 이제 책을 많이 내야지 이게 뭐 수입도 생겨서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고 올해부터는 그냥 번역을 좀 맡겨가지고 번역을 맡기고 제가 그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책을 낼 생각이에요. 번역은 아마 한 권 정도 더 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효소에 관한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산 음식, 죽은 음식. 아, 미국 서적인가요? 책 내용이 좋아가지고 남에게 번역을 시키기에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내가 꼭 한번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효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효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엔자임 엔자임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음식에는 소화효소가 다 안에 있다. 우리가 요리를 하면은 그 소화효소가 다 죽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냐. 우리 몸에 효소 예비군이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죽은 음식 쉽게 얘기해서 끓여서 삶은 음식을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몸이 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 음식을 먹으면 쉽게 얘기해서 뭐 포도나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뭐 한 30분 안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혀서 먹으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 힘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 음식을 먹어야만 그 에너지를 치료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재밌고 한국에는 또 번역이 안 돼 있고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영양학의 종의 기원 이런 문구를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번역 그만하고 이제 제가 그 책을 내시면 제가 1번 독자가 될 수 있게끔 저에게 책을 먼저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소에는 저희가 그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그런데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는 대사효소인데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음식 특히 과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효소가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생 야채를 먹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효소가 하지만 힘들지 않게 그렇죠. 예, 바로 장으로 예. 내려가는데 이게 그렇죠. 익힌 음식으로 하면 이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고 예.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은 GMO 또 예. 인간이 만든 인공식품 예. 그게 더 첨가가 되면 이제 그렇죠. 거기에 예. 이제 또 밀가루가 또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예. 이 최대한 이 소화 효소 엄청나게 일을 많이 그렇죠, 해야 그렇죠. 돼서 예, 예, 예. 사실 아픈 곳을 가서 치유해야 될 그 효소 자체도 그렇죠, 그렇죠. 소화하는 예. 거에 다 해서 그렇죠. 이제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아픈 거에 무방비 그렇죠. 상태가 되는 예. 게 이 효소 이야기인데 핵전쟁이 일어나는 네. 거죠 네. 몸속에서 선생님 이 책을 정말 꼭 직접 네,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네, 직접 번역을 하셔가지고. 책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온다라면 또 이렇게 우리 정서에 맞게끔 선생님이 그쵸, 그쵸. 굉장히 예. 번역을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생식에 관해서 네, 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생식을 하니까 좋더라. 사실 그것만 충분하지만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동물 실험, 인체 실험, 본인 자신이 실험실 주가 돼가지고 실험, 이런 온갖 가지의 실험과 또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뭐 에스키모도 등장하고 뭐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 이 책 안에요? 예. 정말 꼭 선생님이 번역해서 내주셨으면 하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글쎄요, 네. 아마 내년에는 나오겠죠. 아, 내년에요? 네. 선생님 얘기하면서도 제가 계속 그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다라고 했는데 철학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철학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인간이 원래 네.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 얘기하면 원래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이었나. 사실 인간이 침팬지와 그 DNA가 95% 뭐 98% 유사하다는 거는 인간이 원래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화해 700만 년 진화해 오면서 인간이 변합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변하는 게 가장 그 쉬운 예로 보면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잖아요. 키가 우리보다 한 우리 중고등학교 때보다 한 최소한 20cm, 15cm, 20cm는 클 거예요 아마. 덩치도 커지고 요즘 학생들은 예. 많이 크죠. 예, 이거는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그렇죠. 이 음식이 불과 1~20년, 2~30년 만에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진화하면서 과일을 먹다가 과일을 부족하잖아요. 뭐 칡도 캐 먹다가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것도 캐 먹다가 고구마를 캐 먹어서 이렇게 그냥 씹어 먹으니까 맛은 있는데 이제 불로 익혀 먹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맛있으니까 이제 익혀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이나 몸의 구조 혹은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겨울에 아무리 엄동설 안에 과일이 먹고 싶어집니까? 솔직히 안 먹고 싶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한 걸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익힌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물론 장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기후와 음식에 따라서 몸이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저도 사실 인간은 생식하는 동물이고 과일만 먹는 동물이라고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화 혹은 그 동물들의 진화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진화생물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리 본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갈라파고스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우리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이제 많은 새들을 관찰하잖아요. 새 이름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은데 새가 길쭉했던 주둥아리가 그 먹이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주둥아리가 작아진 주둥아리는 살아남고 긴 주둥아리를 가진 그 새들은 다 죽었다는 그 다윈의 진화론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또 다른 진화론자가 또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자연 생태계가 변하면서 그 주둥아리가 뾰족한 주둥아리를 가졌던 새들이 길쭉한 주둥아리로 변하는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면서 불과 3세대 만에 지둥아리가 다시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3세대 새들이 3세대면 몇이냐면 불과 2, 3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세월 안에 새들의 부리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700만 년이라고 쳤을 때 인간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비근한 예로 1920, 30년도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키가 150cm밖에 안 됐어요. 우리 때는 남자가 한 165 정도 됐죠. 평균이. 지금은 아마 한 75, 일반적으로 7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아이들은 80 넘는 애들도 있고요. 90이 넘. 그렇죠. 보통 최소한 75, 네. 평균은 175 될 거예요. 인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문을. 생식에 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는 저는 쌍수로 찬성. 그렇지만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또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먹어야 된다거나 저는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과일을 먹는 동물이다. 채식하는 동물이다. 그것도 산 음식을 먹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100%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진화해오면서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왔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기 남극에 가가지고 여러분 과일 사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남극에 있는 에스키모들이나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들이나 모두 다 날 음식을 먹었지만은 우리 생각에 에스키모들은 뭐 에스키모라는 말 뜻이 날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실험과 탐험가들이 가서 본 결과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서 본 결과 그들이 날 음식을 보통 우리 서구인들보다 많이 먹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익혀 먹었다는 게 모두 증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조건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사이베리안 트랜스포 레일로드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한 20년 전에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겨울에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서 몽고 여자를 만났어요. 덩치가 엄청 큰 몽고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큰 양고기를 이렇게 익혀놓은 거를 놓고 썰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영어를 좀 잘하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소비엣 연방이 여러 나라로 공중분해가 되는 시기여서 몽고 그리고 이제 몽고가 거의 육식만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보기에 60살이 넘는 노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수명이 짧았대요. 아, 몽고인들이? 예. 네. 그리고 자기, 이거 몽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제가 미울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뭐 사실이에요. 몽고 대통령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다 39살, 45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면서 주변에 있는 중국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있는 채소들이 들어오면서 60 먹은 사람, 넘은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도 고기만 먹으면서 사는 줄 알고 살아온 거죠, 평생을. 아, 예. 예. 자기도. 왜냐면, 몽고 벌판에서 뭐 고기만 먹으니까 우유 먹고, 거의 대부분이 60 전에 죽었다는 것도 60 전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이 장벽이 가로막힌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지만 채소가 들어오고, 이제 과일도 먹으면서, 몽고인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원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과일을 먹는 동물, 채식을 먹는 동물, 그것도 살아있는 채식을 먹는 동물이라는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데요. 거기에 바탕이 인류학적이신 분 맞네요. 인류학적입니다. 너무 두서가 없네. 네, 저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진화. 우리가 진화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고서는 별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그 진화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쨌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류학적인 부분까지도 선생님은 바탕을 두고 이렇게 책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학적이라기보다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라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인간은 원래 과일을 먹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 동물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최근에 몇 백만 년 동안은 아 화식을 했던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예. 네. 본인은 그 본인 선생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바탕이 인류학적이면서 인문학적인 거를 설명을 하시고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제가 독자니까 네, 저의 느낌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말고 읽었으면 한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선생님? 글쎄, 굳이 이제 네. 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채식을 하면서 현재는 채식도 하고 있지만 가끔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이상한 음식도 이제 먹기도 해요. 뭐 이렇게 뭐 산에 가서 이제 막 거 먹는데 뭐 소시지도 거 먹고 그러잖아요. 몇 점 먹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 하고 집에서 내가 채식을 해서 먹을 때 하고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며칠만 먹으면 몸무게가 반드시 불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리고 아침에 변을 봐도 이렇게 상쾌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매일 현미밥을 이제 도시락 싸서 먹고 있거든요. 현미밥을 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미밥만 먹어요. 소금만 살짝 뿌려서 반찬 없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채식을 하고 며칠만 하면 몸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몸이 다시 원상태로 가요. 몸무게도 다시 2, 3kg 다시 빠져있고 원래대로. 그냥 몸이 항상 상쾌해요. 아침 출근할 때도 너무 좋고. 도대체 여기에 내가 무슨 인류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의학이 필요하고 뭐 인슐린이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다 필요 없고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자기 몸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 뭐냐면 친구들하고 뭐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조용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뭐 콜라 한 잔 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항상 채식을 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니까요. 다시 원래도 돌아오고 상쾌한 몸으로 돌아오는 걸 본인 느끼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불필요하지 않고 저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채식 위주의 삶을 살되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오면은 돌아와서 며칠만 생활하면 다시 몸무게도 빠지고 나쁘던 컨디션도 돌아오고 이런 걸 직접 느껴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느껴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보라. 해보면 그렇죠. 알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역시 어떤 사람을 옭아매고 또 자기를 어떤 그 강압의 문제에서 나는 꼭 이래야 되고 이러면 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걸 벗어나서 이제 자유스럽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단순해야 되고 단순하면서도 또 그게 어떤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강요하지 않는 그런 전반의 어떤 단순한 삶에서 다이어트라는 이런 용어 또는 비만이라는 그런 용어를 한편으로는 쓰면서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지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인류학적인 거와 인문학적인 거를 동시에 겸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단순한 삶이라든가 내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비만이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면 그렇게 자기를 막 옭아매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되 충분히 선생님도 한 15kg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짝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지내다가도 또 한번 다시 내가 원래 나의 상태 화식 또 생식으로 과일식으로 하면 그새 또 나의 몸이 돌아간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네. 별로 제가 뭐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뭐 2, 3kg 쪘다고 해서 전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거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으니까 쪘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쪘다가 다시 빠지고 뭐 그리고 뭐 술을 좀 마신다든가 뭐 이상한 음식을 조금 어쩌다가 먹는다고 해서 아,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인생 전반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신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이사이 나눠서 우리 독자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책을 읽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효소 관련된 책. 예, 예. 네. 엔자임. 예. 네. 그 책은 꼭 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그 책은 제가 번역해서 예.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예. 딴 이름으로 낸다는 게 제가 아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꼭 번역해서 그렇군요. 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책이 나오면 네. 한번 저희 채식을 부탁해 한 번 더 나오셔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번역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있었던 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얼마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다음번 내년도 2018년도에 나올 신간 그 효소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나오면 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